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문의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죠. 앞에 6장까지는 근로의 그 가정에 전해준 소식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의한 질문들을 대답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바람직한 결혼과 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곧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루게 되고 또 8장 1절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것으로 7장과 8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7장 오늘 본문은 결혼과 성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고 언약 백성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삶 전체와 몸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5장과 6장에서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같은 주제입니다. 결혼과 성과 관련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 것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에서도 다루었던 주제를 또 7장에서 거듭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5장과 6장에서는 열광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7장에서는 금욕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교훈입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라면 7장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파 열광주의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광주의자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자신은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몸, 악한 몸, 그 이원론에 사로잡힌 생각에 의해서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 몸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몸으로는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왕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열광주의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급기야 어디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5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앞서 그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일상에서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에는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사실은 열광주의만큼이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릇된 사고방식입니다. 양극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 7장 1절에서 3절이 그런 배경이에요. 7장 1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금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나라는 말은 지금 금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바 그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거겠죠. 거기 이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 생활에 충실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부부 생활도 없고 내 몸으로는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해왔던 겁니다. 바울사도요, 이제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은 이것은 악하고 이 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바람직한 태도를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5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처럼 금욕한다는 그러한 그런 자신의 그 생각, 그 주장, 그리고 그 명분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고 또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구별하여 살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그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삶 전체로 몸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영감하여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이 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강조해야 할 점은 그렇게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어떠한 삶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지요. 일상에서 몸으로 하는 모든 생활과 일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일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몸의 활동, 영혼의 활동이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또 섭리자요, 구속하실 분이요, 심판하실 자로서 예배하는 삶에 해당한다. 이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 일상과 또 우리의 종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특히 문화와 유행을 따라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몸에 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정신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염력이 크고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일상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과 책임의 1차적인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구별하여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그 사명과 책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삶이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몸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 가운데 샬롬과 또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된 사람이 더욱 새로워져서 이 땅 속에서도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과 진리의 옷을 새롭게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훈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한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표이고 또 이 목표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길표로 삼아서 이정표로 삼아서 표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꾸 훈련해야 되죠. 훈련되지 않은 영성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으로 거듭되어질 때 때로는 시련을 당하면서 훈련하게 되고 때로는 기쁨을 누리면서 훈련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습관이 되도록 가다듬고 반복하고 실천을 거듭할 때 그래서 내 몸에 배도록 하기까지 계속할 때 그렇게 이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돕는 자로서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곧 생활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평강으로 이끌어주시고 혹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오늘 나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도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